미제가 9월 21일 핵전략 폭격기 B-1B 두 대를 남지선 지역 상공에 긴급 투입했습니다. 미제는 이 핵전략 폭격기들을 남지선 지역 상공에 진입시켜 상동 사격장에서 지상 목표 타격 훈련을 벌인 다음 그중 한 대를 오산 공군 기지에 전개시켰습니다. 미제는 오산 공군 기지에 전개한 핵전략 폭격기를 9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되는 한미연합 공군력의 날2016 행사에도 참가시킬 것이라고 꼬리낌 없이 공개되고 있습니다.